아직 믿기지가 않잖아. 눈을 떠도 네가 옆에 없는 게 그때의 기억이 힘들게 해도 다시 내 머릿속 그 기억을 전부 비워둬. 항상 너의 생각에 잠겨있어. 울다 지쳐있다가 다시 네 흔적을 찾아. 기다려.